내일 용산 전자 상가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? 네, 같이 가요. 그런데 뭘 사시려고요? 제 방이 좀 춥거든요. 그래서 난로를 하나 사려고 해요. 저는 전자사전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. 같이 가요.